적이 없었지 우리의 날개는 푸른 숲을 유영하던 그날이 선명해 왜 나에게 거리를 둔 채 동굴 속으로 I think you lost your way 괜찮은지 그 말 한마디만 들려줘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겠지 유리로 된 너의 깊고 작은 세상을 I can't free set it free 지켜 끝까지 난 항상 여기 있으니